아스토라토 달 로세스키 비사찔리 리나슈르 피루시아 쿠타이반 예두물 무알라팔 길라시키 알 칼리드 릴까질 아울랄 모호타람 김정운 헤드마토 조마헤리 샵 비누크라니 다트 히에 우슬루브 우주디 히즈빌 아마릴 쿠리 와 마스토로 꾸와티 힐마니야 오키마토 하프라토 수두리히 휘 아닐 마칸 야마사디스 민하다 샤르 قال المتكلم إنه عرف جيدا محبة القائد الأول الكوري كيم جونغ أون للشعب وثقته الراسخة به وإيمانه وإرادته الصلبة في خدمة الشعب بنكراني الذات من خلال قراءة مؤلفه وأضاف قائلا إن خطابه بالعام الجديد أيضا وثيقة تاريخية تعكس نظرته السامية إلى الشعب.